울었던 공간들을 어느 순간 이제 며 살아왔네. 가끔은 어렸던 우리가 생각이 나. 분명히 좋았던 순간인데 눈물이 나.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러고 싶었나 봐. 뒤는 안 했지만 나보고 미쳤다고 해도 그만 좀 알아 해도 전혀 신경 안 쓰니까. 그녀와 내 추억 속에 한순간도 싶으면 웃음이나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그대로 잠들어 짐만 빼다가 악몽을 꾸었네. 내 영혼 지우지 못한 채 어쩌면 지우지 않은 채 사진을 보고 전 다신 듯해 향기만 남기고 떠나갔대. 자기 전 겨우 길거리 위에 우리가 없는 동안 추억을 못 보산 나를 위해 잠깐 들렀다 간 것 같아. 말도 안 단다는 걸 알지만 마지막엔 사는 나려고 네가 사랑했던 나라고.